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. 비트에 날 숨기게 오늘은 모른 척 해줘. 혹시 내가 울어도 친구여 그렇게 보지 마. 맘껏 취하고 싶어. 밤새도록 노래 부르자.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.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.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진 가슴 될 수 있길.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.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제 안녕.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.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제 안녕. 달빛 아래 타오르던 붉은 입술.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뜨겁게.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.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.